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특사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동지가 니카라과 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하고 12일 수도 마나과를 출발했습니다. 최룡해 동지는 체류기간 마나과시와 그라나다시를 돌아보았습니다.